이사를 가게 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 가는데 이사 가서 어떤 교회를 다닐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까운 데 다니세요. 그럽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게들 얘기도 하죠, 그죠? 아니면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세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요즘은 건물도 전도한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예쁘고 그러면은 눈이 잘 띄고 또 사람들이 또 찾아가기도 쉽고, 그렇다고 또 교회 건물을 보고 가세요라고는 할 수는 없죠. 교회 또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내 모든 강좌들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영어 회화부터 시작해서 요가도 가르치고 여러 동호회도 있고 저 밑에 교회 보니까 야구부원 모집합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선택의 기준들이 다양할 것이고, 만약 저한테 묻는다면, 목사님 제가 이사 가는데 그쪽 가서 어떤 교회 다닐까요? 묻는다면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교회 다니면은 믿음이 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좀 성장하는 교회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겠다.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추천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건물, 웅장한 건물보다 더 중요하고, 보이는 사람 숫자보다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는 게 기독교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을 채우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구원, 영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어제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세례요한. 지난 시간 뭐래요? 세례요한의 독특성.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몰려들었다. 인기가 소위 말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거기가 와가지고 묻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글쎄 그랬어요? 아니다. 당신이 그럼 엘리야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했더니 뭐래요? 나는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냐. 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지나가는 광야에서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겉모습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메시아에 더 가까운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어. 수태고지가 뭘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너희 자녀를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해준 게 수태고지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 태어났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 요셉의 아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이제 교훈을 진리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집안하고 목수 집안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 유대인들은 더 특별히 제사장 집안 목수. 예수님은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뭘로 태어났어요? 잉태됐어요. 우리야 믿지만 그 당시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우리야 믿지요. 그 당시 사람도 안 믿었어. 마리아의 사생아. 아주 무시당. 하나님의 여러분 택함 받는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마리아의 평생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죠. 저는 이런 일은 못하겠어요. 평생 어떻게 사내도 알지 못하는 애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돼요. 우리끼리는 맞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끼리는 아는데 사람들이 인정 못해요. 애들이 비난해요. 해야 돼. 하겠어? 쉽겠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아버지 목수 엄마는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세례 요한은 명문 집안에 태어났어. 명문 집안 명문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참 멋있어. 영성으로도 멋있어. 그럼 뭘 먹고 다녔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뭐 또? 석청 돌에서 나오는 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먹고 사람들이 먹는 거 좀 이상한 거 먹고 하면 그럴 때도 보이잖아요. 제가 맨날 석청이나 먹고 메뚜기 먹고 이러면 여러분 조금 날 좀 신비하게 볼걸. 그죠? 금식 40일씩 먹고 40일씩 두 번씩 먹고 그러면 좀 영성 뭐가 있다. 30년 동안 세례 요한은 30년 광야에서 약대 털 어디 신비롭잖아. 사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렇게 몰려들어온 거예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그 말라기 시대 때 예언되어진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그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지도해낸 그런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입니까? 그런 기대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세례도 막 배워.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거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도 하고, 강렬하고,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들은 다 겉만 봐요. 겉. 외모 중시하죠. 사람들은 뭐예요? 잠언서 보면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그거 여러분 그거 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사람들은 전부 뭘 본다고? 외모 봐. 외모를 보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그런다. 세상은 그렇다. 외모 보잖아요. 하나님은 좀 속.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더 좋았어. 예수님. 아니 예수님 그때 무명이야. 여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 이제 알았죠. 유대인들은 세례는 아무나 베푼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에 있는 자가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급으로 봤어. 구름대처럼 몰려.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찾아와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 대결에서 이긴 엄청난 민족의 대선지자나 대모세원 지도자 이기를 바랬다. 기대감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자꾸 기대감이 그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아 글쎄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그런 게 인간. 사람도 자꾸 높고. 저도 이렇게 남들이 자꾸 올려주면 올라가겠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 맞아.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인간에게 다 그런 욕심들이지.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고 안 올려줘가지고 제가 감사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세례 요한 막 당신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아시죠? 이 양반이 대권에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보다가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국적인 정치, 고질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놀 판이 아니구나 제대로 잘 생각한 거예요. 사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는 그쪽 꿈을 접겠습니다. 정계 은퇴합니다. 뭐 그쪽으로 안 갑니다. 뭐 정계까지 들어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난 안 합니다. 그런 그 양반이 기자회견장이 그때 굉장히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 양반이 막 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제 안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이크도 뺐고요. 못 하게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 반대자가 그랬을까? 지지자가 그랬을까? 지지자들이 그랬어요. 이 양반은 막 하고 그냥 부인학행이 하라는 거요. 하라는 거. 당신 대권 후보 하라는 거. 지지자들은 왜 그렇게 할까? 아, 이 양반이 뭐가 되면은 지도 뭐가 하자야. 지지를 많이 할수록 자기 지분이 있을까. 꼭 지분이 없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뭔가 되면은 좋잖아요. 세례요한이 메시아급이거나 세례요한이 선지자급이라면은 막 지지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 기대감도 있고 뭔가 참... 그런데 딱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아닌데 니네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분을 내가 아니야. 내가 그분을 소개해 줄게. 30절이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가 비하해서 말하는 소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 뒤에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한 것 같아요. 내 뒤에 왔다는 이 말은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잘 알고 그런데 이분이 내 뒤 6개월 있다가 태어난 분인데 뭐라고 얘기해? 나보다 앞선다. 왜? 먼저 계셨다. 이 대단한 게 먼저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창세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먼저 계셨다. 이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열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나도 이제 좀 열려가야겠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 좀 열려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무명이 무명.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그냥 다니면서 광야에서 아주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각인되어지고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도 와가지고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자각이나 이런 열림이 쉽겠네. 내가 여기서 세례를 준 것은 이거는 이 세례는 예고편이다. 물세례는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요 불세례를 준 것이다. 그게 본격적인 거예요. 본 영화를 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는데 내가 한 것은 예고편이야. 예고편. 이 영화의 예고편이야. 그러면 그분이 와. 내가 물세례를 준 것은 이건 예고편. 진짜는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세례와 성령세례. 그게 16절에 나오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과 불세례야. 성령 불세례 받았어요? 또 대답하기가 대답이 다 죽어가요. 불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목사한테 예수님보다 내가 성령세례 받았나 불세례 받았나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좀 이따 가르쳐줘야지. 지금 가르쳐주지 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면은 성령세례 받은 거예요. 불세례 받은 거예요. 증거해드릴게 나중에.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그때 여러분 똑같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유대인들도 성령세례고 뭐고 불세례고 불세례 몰라. 근데 이들이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불세례 성령세례 주는 거지 그것도 잘 못 그건 난해. 지금 난해. 잘 모르네. 지금 예수님 믿고 불세례 성령세례 받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야 더 어렵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어. 거기서 어떤 말에 충격을 받았느냐? 나는 그의 뭐라고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유대인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녀가지고 발도 씻어야 되고 어디 집에 가면 그다음 신발끈을 이렇게 메고 다고 하는데 누가 해주느냐? 누가 해줄까? 종들. 종들이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착하면 얼른 끌려가지고 발 닦아주고 그다음 해주고 또 이제 출발하려 그러면 또 신발끈을 또 매주 이게 누가 하느냐 종들이 하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는 누가 자기 뒤에 누가 오는데 먼저 계시고 나는 세례를 이거 물로 줬는데 그는 뭐 불과 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 다 들었어.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한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어떤 분? 도대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 양반이 신발끈 풀고 매는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요? 자기가 지금 종이라는 얘기야? 종도 못 된다는 얘기야? 이건 이런 겸양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종도 못 돼. 하나님의 종, 목사들 뭐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종도 사실은 그래요. 종도 못 되는 존재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을 또 높여주려고 우리 하나님의 종님들을. 아 종님이 어디 있어 종님? 하나님의 종분들을 뭐. 종님 없어 종이지. 근데 우리는 종보다 못해. 세례 요한이 종보다 못해. 목사들이 들어야 될 소리. 왜 종도 못 된다 했을까? 왜 종도 못 된다 했을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기는 피조물. 아무리 내가 뛰어난 듯, 아무리 내가 겉모습을 보여서 아무리 한데 나는 그분의 내가 피조물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차이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 예수님을 아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아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뭐라고 하세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는 가로되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을 딱 본 봤어. 예수님이 이제 출연하세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냥 세례 받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려고 딱 뭐라 저분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어린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 메시아로 이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건 우리도 예수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 모릅니까? 이건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에 기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 어린 양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유럽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모르면 그리스찬이 아니야. 우리 유월절을 모르면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 여러분은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이 어디 나와? 출애굽기 쫙 나와. 출애굽기 봅시다. 12장.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씀을 봐야 돼. 이거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까지만 하면 안 돼. 유월절의 주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오늘 제목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 그리스도인들은 땀보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아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아시잖아. 이거 다 기원을 설명하면 안, 뭐 끝까지 안 되잖아 시간.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 애굽의 장자 죽는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딱 방법 하나.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이게 구원의 표시. 그 안에 그 집 안에 도둑놈이 있어도 강도가 있어도 걔를 안 보고 피 보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유월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따라 가지고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판그름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유월절이 있어야 돼. 영적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게. 이걸 귀로 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여기서 신앙이 시작돼.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장자를 멸하는 그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엄청난 권세예요. 그 권세가 피로 인하였어, 피로 인하였어. 건들 수가 없어.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아닙니까? 어떤 능력이야? 무슨 능력이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야. 모든 것을 죽이는 이와 같다. 어마어마한 권세. 오늘도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맨날 치는 거, 패배하는 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슨 능력?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 능력은 어째서 다 버리고 오늘 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다가 권력에다가 어마어마한 왕 이 시스템 자체가 모세 개인이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바로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 보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가르쳐주기 위한 게 바로 그거. 너희들은 지금 군대가 없어도 돼. 너희들은 지금 무기가 없어도 돼.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돼. 이거 가르쳐줘.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살아. 권력이 있어야 살아. 뭐가 힘이 있어야 살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막 어떻게 땀을 흘려서 힘을 얻어볼 땀을 흘려서 하는. 어느 정도는 맞아. 진짜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진짜 승리. 진짜 승리 어디서 와? 보혈에. 보혈 가르쳐줘. 네가 너희들이 힘으로 삼는 권력을 의지해도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의지해도 안 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출세 성공 의지해도 안 돼. 그 나름 힘도 있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이 살렸잖아요. 피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밤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화되어진 우리들 이길 수조차도 없는 이길 수 있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인하여서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은 얼마나 큰 거예요. 죽음도 이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 능력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그거 하나 이겨주지 못하고 그거 하나 방어해주지 못하고 그거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보혈의 능력이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죽었듯 다시 살아나셨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능력은 뭐냐? 보혈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강한 사람 누굽니까?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중에서도 보혈 찬송가 많아요. 보혈 찬송가 이런 능력 찬송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송 얼마나 힘든 거예요. 보혈 찬송가 쭉 읽어 쭉 많잖아. 막 예수의 피는 얼마나 힘 보혈 찬송가는 힘이 생겨요. 보혈 의지하세요. 우리는 뭘로 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땀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요. 보혈이 능력입니다. 세상 죄를 지용하는 하나님의 아 멋있어요. 세례 매력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종도 안 돼. 사람 오해시킬 수 있잖아. 나 뭐 그렇게 나를 올려줘? 아 그럼 내가 좀 그럴까? 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 되지 뭐. 하다가 아니라 그러면 되지 뭐. 어느 정도 좀 하다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그분이 종도 안 돼. 그분이 누군지 아니야. 유월절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렇죠? 우리가 살자. 애지라는.